약한 내가 혹시 널 잡을까봐 헤어질 거면 미안하다는 말은 왜 하니 미안할 거면 마음 아플 거면 대체 왜 헤어지는데 차라리 아주